예, 안녕하세요. 맨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나는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잘 믿기진 않지만 그냥 사람이 모든 걸다 잘할 필요는 없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준비했으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어느 큰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의 넓은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아, 자신은 나라의 한 가운데에 있고, 각 지역은, 왜 웃어요? 각 지역은 친한 사람들에게 직위를 임명해 가이스라고 하면 되겠구나였습니다. 그렇게 왕은 친한 사람들을 신하로 삼고 직위를 임명해 먼 곳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몇몇간은 사돈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죽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다스리다가 또 죽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왕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다스릴 차례가 오자 애초 왕이 친하다고 임명해 놓은 각 지역의 신하들과는 그냥 완전 남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어느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왕이 보내는 군사들과 그 군사들이 가는 길목에 인접한 지역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진압해야 하는데 애초 남남이 되어버린 지금 반란을 진압할 힘이 없어졌고 곳곳의 지역들은 서로 편을 먹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 지역이 혼란에 빠졌고, 이 시기를 우리는 기원전 5세기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기에 혼란을 잠재우고자 곳곳에서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공자는 인과 예를 말했고, 한비자는 강력한 법을 말했고, 묵자는 자신의 나라만 방어할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이 옳고 당신이 틀리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중에서 이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소리들이 싫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노자입니다. 노자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이의 말은 진리가 아니게 되므로, 애초에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자 역시 혼란을 잠재우고 싶은 마음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한 그는 훌륭한 왕이란 어떤 왕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를 듣기 전에 경찬형은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밥을 잘 주는. 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보람 누나는 안 물어보겠고, 저기, 하경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 동감하시는군요. 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최고의 정치를 하면, 백성들은 그 임금이 있다는 사실만을 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준의 정치가 행해지면, 백성들은 그 임금을 좋아하고 찬양한다. 또그 밑에 수준의 정치가 행해지면 백성들은 그 임금을 두려워하고 그 제일 밑에 수준의 정치가 행해지면 백성들은 그 임금을 업신 여긴다. 임금에게 신의가 없다면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 머뭇머뭇 말을 아낄 수밖에.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끝나면 백성들은 모두 말한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노라고. 노자가 말하는 훌륭한 왕이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행합니다. 마치 이른 아침 일어나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칠까봐 깨진 유리 조각들을 미리 치워놓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처럼 아무도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그들을 묵묵히 행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행함으로 인해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뛰어놀다가 유리 조각을 밟고 다치는 아이들이 없어 아파트는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때문에 노자는 애초에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다 나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주 부자인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에 자신에게 나오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에게로 돌아서도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자신을 매우 잘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떠나가도 그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후에는 그저 그냥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광야로 향합니다. 돌아오신 후에도 그는 그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때 요즘 저가 지니는 장신대를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학생들이 성소수자를 옹호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떠나서 학교는 분명 사람과 사람으로서 저희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분명 스승과 제자로서, 인격과 인격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처벌하겠다는 사실을 공론화함으로써 대화의 장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들,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학교와 학생들은 또한 스승과 제자들은 대화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얘기하기 이전에 분명 소중한 것은 존재이고 사람인데도 우리는 서로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반수생이었으며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휴학도 할수 없었기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맘때쯤 이등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등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등교회는 이곳 빗골로 1층에서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경찬형은 그때도 처음 보는 일을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무용은 그때도 프리하게 예배 시간 내내 휴대폰을 보았으며, 보람 누나는 득식 게임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신 목사님이 계셨고, 쓰레기를 치우려던 저에게 사모님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저는 저를 괴롭히던 것이 입시 생활이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존중하지 못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전 과목 A+를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향한 높은 기준들로 인해 감정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등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따뜻함이 느껴졌고, 저는 그때서야 최고가 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자는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수한 기계가 있어도 쓰지 않고,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필요가 없고, 갑옷과 칼이 있어도 쓸 일이 없이 사람들이 다시 밧줄을 묶어 쓴다면, 자기가 먹은 것을 달게 여기고, 자기가 입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자신의 거처를 편안해하고 자신의 풍속을 즐기게 된다고 노자는 말합니다. 애초에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누군가를 돕는 게 좋아 그저 도우며 행복하게 사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드러낼 필요 없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며 만족함을 얻는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